두려워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그런 널 따라 난 맞춰 괜히 우울해지잖아 내 웃음의 우유 넌데 넌데 왜 그렇게 유유 뭔데 뭔데 안 되겠어 그냥 못 두겠어 써 날 따라와 지금 뭐가 보여 그리고 네가 웃잖아 많이 웃잖아 눈이 부시게 꼭 다 떠나보잖아 많이 보잖아 새삼스럽게 심장이 막게 고정 말투 하나 한마디 When you smile, when you smile 웃어주면 좋은데 Wanna make you smile, make you smile yeah. yeah, I feel so good when you smile again 너 웃을 때 yeah. 넌 마저 알고 있잖아 내가 말할 때 좀 까부는 모습을 보고 넌 가르르 웃을 때 그 예뻐질 까다도 독해 난 걱정하거든 세상을 가진 건 어떤 기분일지 몰라도 내 곁에 너 있다는 건 생애 단 한 번일지도 내 사건이야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건 이건 운명이 아니면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 걸 처음 본 순간 난 딱 느꼈어 네가 웃을 때 따라오는 나 너무 예뻐 보여 날리는 너의 웃자라 기분 좋게 들려오는 곳 노래마저 사랑스럽잖아 그리고 네가 웃잖아 많이 웃잖아 눈이 부시게 보고 싶다는 나 이상하겠지만 나 그만큼 아는 정말 좋아하는 거야 지금처럼만 그대로만 그래 나 믿고 따라와 그럼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만든 이유 나였으면 좋겠어 따라와 그럼 괜찮아 난 항상 너만을 바라볼게 약속해